만수령 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17일 드미트리 제미젠코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내무성 이민문제 총국 대표단이 꽃다발들을 진종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